이 시간에는 놀이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운명 빛내준 어머니 당의 품. 자식이 마음은 어머니가 달고 다 자란 아들이 생각도 어머니는 헤아려 다시만 그 손길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 그 마음인가 감 높은 미훈의 온도기 이 몸을 세워주니 천만 다시 효성하지도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생의 영광. 빛나는 추억들이 인생의 영광을 오늘도 새겨주길 주 성부님 따라 함께 온게 기쁨도 영광 치련도 영광이었네 아 영광 영광이었네 치련은 이겨내며 명예 보라 말고 매일 위한 오늘이 사는 뜻도 배운네 애국의 숨결로 불같이 살며 비가 성군님 따라 함께 온 게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었네 아 영광 영광이었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불타는 서원 아침 저녁 서원은 하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일편단심. 대물이 지켜가네. 장군님의 뜻으로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는 마음 그 언제나 인내는 예평단시 땅을 따라 예평단시 아 간직하리 노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